가세 가세 잔네 가세 가세 가세 놀러 가세 배를 타 하고 놀러 가세 지도 덩기어라 둥게 둥덩 텅실로 놀러 가세 앞집이며 뒷집이라 가기가 앞집 처자들로 장부 간장 다 넘긴다 동산모를 계산모를 호양도 잊었는지 꿈에 한 번 아니 보인다 내 안 잊었거든 젠들 서 잊을 소냐 가세 가세 자네 가세 가세 가세 놀러 가세 배를 타 하고 놀러 가세 지도 덩기어라 둥게 둥덩 텅실로 놀러 가세 이별이야 이별이 이별이 있자네 인사람 날과 백년 원수로다 동삼모를 전생리별은 생천목에 불이 나니 불 꺼주리 니스나 가세 찬네 가세 가세 가세 놀러 가세 하고 놀러를 가세 지두덩기여라 둥게 둥덩 텅실로 놀러 가세 나는 죽네 나는 죽네 임자로 하여 나는 죽네 나 죽는 줄 알량이면 그런 천리 하련만은 동삼모를 계삼모 아중 쓰고 남은 철퇴 천하장사 항우를 주어 깨치리라 깨치리라 이별 두 자 라 가세 파세 찬네 가세 가세 가세 돌로 가세 배를 타 실로 놀러 가.